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? 1번. 건강한 것 같아요. 2번. 배고픈 것 같아요. 3번. 배부른 것 같아요. 4번. 피곤한 것 같아요.